Ladies and gentlemen, 오늘의 특별 게스트 여자 가수분 한번 모시겠습니다. 유리 어디에다가 이제 왔니? 우리 박규리양과 미스터 파티 갑니다. 쇼. 이렇게 못 믿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아니 너 뭐여. 아 우산도 안 갖고 비만 혼자 없어요? 아 옷도 어떻게 좋은겨? 아이고 어떡하라고. 맞습니다. 잊지 못한 샤샤샤샤 익숙의 향이 하하기 뒤척이는 잊지 못하네 추억 너무 어려라 샤샤샤샤 Julia! Julia! Oh, oh, oh, oh, oh.

Go! Ooh. 달려 20년 좋아 20년만 젊어집시다. 우리 다같이 젊은 마음으로 젊은 기운으로 일 준비했으면 다 뛰십니다. 다같이 갑시다. Let's go. 쇼쇼쇼쇼쇼 같이 이른 불판으로 달려가자. 좋아 좋아 달리고 달려 달려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쇼쇼쇼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넘어. 아, yeah. 내 힘의 희망이 Woo. 우리를 부른다. 지금부터 한번 뜁니다. 자, 뛰어 뛰어 뛰어. 젊은 그대 참 깨어오라. 쇼쇼쇼 좀 더 높게 높게 높게. 젊은 그대 참 깨어오라. 쇼쇼쇼 오늘 밤에도 살짝 고백할까 합니다. 당신의 향기, 당신의 향기, 향미. 당신에게서 꽃내는 이 나네요. 잠자는 날 깨우고 가네요. 깨워도 좋아. 싱그러운 잎사귀 또 달란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이 이 산미를 닮았네요. 뭐 더 이쁜 꽃이 없다. 당신의 모습이 참미꽃 같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을 부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다 같이. 장미라고 할래요. 이쁘다, 장미야. 당신에게서 오래 꺼내음이 나네요. 좋아, 좋아. 잘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요. 어여쁜 꽃송이 가슴에 꽂히면 너가 소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동화 속 왕자가 노래를 신나게 한번 불러드립니다. 무슨 왕자가 이리도 휘파람을 잘 불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는 왕자입니다. 머리 크죠? 배 나왔죠? 다리 짧죠? 삼박자를 걸어 갖춘 왕자 미스터 파리가 함께합니다. 다 같이 1, 2, 3, go!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당신을 부를 때 좋아, 좋아. 잘못 이룬 나를 채우고 가네.